Wanna take a puff of my joint 고민하지마 Yeah fire shot 고개 잠겨진 밤 보는 거 위에 삼겨진 밤이 짙은 불인 그림자 왜 수많은 서로 멍청아 점점점 뜨터고 잡을 수 없이 짙어져 Kill the truth Me and you 싫은 거잖아 맞아 읽는 게 쉽지 않지 난 있는 게 더 어려운데